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4돌째 즈음에서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라오스 신문 꽁타빠사선 라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와 베루 신문 라빠뜨리아 8월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비범한 군사전략가 등의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이집트 신문 알 아후바르 알마사이는 촌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불패의 핵강국, 최종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기를 이어 미국과의 대결에서 연전연승을 일으켜가고 있는 우리민을 찬양하는 글을, 방글라데슈 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미제의 조선 침략사에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기록한 푸에블로 사건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